제발 부탁이 있어요.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 두 내 맘 맞춰도 그대가 가져가세요.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.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.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?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? 한 번만 나를, 한 번만 나를 생각해주면 안 되나요? 한 번만 말해주세요.